조선중앙통신사는 서신을 바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제목의 론평을 발표했습니다. 론평은 최근 영국 이탈리아 군수합작 회사 아구스타 웨스트론드가 계약된 모장직승기 와일드캐트 AW-159형들의 1차분을 남조선에 납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 최대의 항공 및 우주산업체인 에어바스 그룹도 지난해 공중급유기 A330MRTT와 모장직승기들을 남조선에 판매하기로 약속했으며 2013년에 도로스 KEPD-350 순항미사일의 판매 계약을 남조선과 맺은 MBDA 도이출란드 유한책임회사도 올해부터 그 납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런평은 지적했습니다. 영국은 1990년대 이후에만도 남조선에 해상작전직승기, 해상전투장비, 수중음향탐지기, 고정형 비행기 항법체계 등 수많은 전쟁장비들과 부분품들을 팔아먹었다고 론평은 지적했습니다. 론평은 지금 이 시각에도 유럽의 많은 군수회사들은 남조선 당국이 우리에 대한 선제공격체계를 완비할 목적 밑에 구입을 요구하고 있는 지하구조물 파괴용 미사일과 무인공격기, 230mm 방사포를 비롯한 각종 전쟁 장비들을 들이밀기 위해 남조선의 관계자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유럽이 남조선을 전망이 좋은 무기 판매 시장으로 여기면서 첨예한 조선반도 정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기 돈주머니를 벌리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있다 있는 조선반도의 안전보장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지역이라면 응당 문제 해결에 유익한 노력을 하는 것이 옳은 처사이라고 하면서 론평은 유럽이 진정 평화를 바란다면 위선을 보이고 처신을 바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